조선노동당과 메이코 노동당 사이의 교류와 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17일 평양에서 조인됐습니다. 조인식에는 우리 측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영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상대 측에서 알베르토 아나야 구티에레스 전국 지도자를 단장으로 하는 메이코 노동당 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리수영 동지와 알베르토 아나야 구티에레스 전국 지도자가 합의서에 수표했습니다.